푸른 밤 종현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는 행복학이란 강의가 있는데요. 담당 교수였던 탈벤 교수는 강의 끝에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려는 마음만 버리면 우린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할 수 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누구보다도 바쁘게 하루를 보냈지만 만족하지 못한 하루를 보내신 분들 많으시죠?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 탓도 아닙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나 완벽하지 않은 월요일인데요. 벌써부터 예민해져서 내일 하루를 꽉꽉 채우고 계신 건 아니겠죠? 나만 피곤해지는 사소한 완벽주의는 쿨하게 이별하고요. 적당히 미적지근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2월 2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24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Pharrell Williams의 Happy였습니다. 어우, 해피하세요 여러분. 노래 들으면서 오프닝에 완벽주의를 조금 버리면, 사소한 완벽주의를 버리면 좀 더 해피할 거다, 행복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요 진짜 뭐 사소한 거에 신경 쓰다가 하루를 망친 적이 있거든요. 좀 정말 사소한 한마디 이런 것들을 좀 그렇게 얘기하지 말걸 이렇게 하면서 뭐 몇 시간씩 잡고 있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지난 일이고 많이 후회해봤자 시간도 안 돌아오니까요. 그리고 사소한 실수는 나만 알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쿨하게 잊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원님, 정말 적당히 미적지근하게 시작하고 싶네요. 내일 완벽모두 완벽주의인 내일 선배와 함께 출장 가게 됐어요. 전 완벽하지 않은데 하셨습니다. 진짜 힘들죠. 완벽주의인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곤할까? 괜히 제가 이은호님한테 대신 미안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래도 1357님, 야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팀원들한테 지시사항 제대로 공지 안 해서 지금 제가 하나하나 수정작업하면서 이러고 있네요. 완벽한 팀장이 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반대 상황이네요. 뭔가 이렇게 지시사항을 제대로 전달 못해서 팀원들의 모든 걸 스스로 지금 수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생하십니다. 뭐 미리미리 내일은 미리 지시사항 빨리빨리 전달하셔서 늦게까지 야근하는 일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요 미니 어플이 안 된다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 PC버전은 된다고 하니까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PC버전으로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정되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지영 씨와 함께 별에서 온 연애 함께 하는데요. 원래 사려 깊은 오빠 씨 코너가 있는 날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코너 개편 중이어서 변동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잠시 후에 이지영 씨 만나볼 겁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란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음악이 머문 자리들, 이탈리아에 잠시 들러 파바로티의 고향을 방문한 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날, 오늘 가볼 곳은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성스러운 가족이라는 뜻의 이 성당은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1882년 처음 건축을 시작한 이래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 완공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지금도 건축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도대체 언제쯤 완공될지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음악 쪽에서 널리 알려진 이유, 바로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라는 그룹 덕분입니다. 성당의 웅장한 모습을 보고 감명받은 그룹의 멤버가 건축가 가우디와 이 성당에게 바치는 노래를 만들었던 거죠. 성당만큼이나 웅장하고 화려한 곡,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노래입니다.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 사그라다 파밀리아. The wind has changed the storm.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으신 노래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라사그라다 파밀리아였습니다. 웅장하죠? 건축물 누군가요? 건축자 가우디의 뭐 앨범 명이래요. 이 곡이 수록돼 있는 앨범도 건축자의 이름 가우디라고 합니다. 앨범 통째로 가우디와 성당에게 트리뷰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윈이 안 된다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 윈이를 삭제했다가 다시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니로 구주애님이 보내주셨어요.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을 한번 삭제했다가 다시 깔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693님 올림픽 내내 새벽에 하는 경기 보느라 오랜만에 푸른밤 듣네요. 여행 갔다가 돌아온 기분이에요 하셨습니다. 네, 올림픽이랑 외도를 바람나셨어요. 아,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다들 말씀 안 하신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괜찮아요. 올림픽이라는 친구는 상당히 저도 인정하는 매력을 가진 친구이기 때문에 한 번이니까 용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우님, 여기 여자 청취자가 많죠? 하지만 남자 청취자 저도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남자분들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혼자가 아니십니다. 듣고 있으시면 지금 문자랑 미니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남자분들, 남성분들. 4738님, 퇴근 후에 바로 경포대로 가서 겨울바다 보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눈 덮인 모래사장 굉장히 색다르네요. 밤바다 보신 적 있으세요? 하셨습니다. 저도 갑자기 겨울에 바다 보고 싶어서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갔다가 올라오면서 좀 후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려가는 동안은 바다에 대한 이렇게 기대감과 그런 마음이 있어서 빨리 가야지 했는데, 올라오면서 너무 피곤해서 좀, 아, 내가 왜 거기까지 가서 그랬지 했는데, 그게 또 낭만이죠. 4878님, 오늘 도로주행 시험을 쳤는데 너무 긴장한 탓인지 떨어졌어요. 완벽하지 않은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하셨어요. 저도 한번 떨어졌습니다. 도로주행에서요. 긴장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요. 연습 더 하시고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면허시험이라는 게 진짜 뭔가 칼같이 시험을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의 안전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좀만 더 열심히 연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영님, 찔리네요. 저도 올림픽 앞에 며칠 갔다 왔는데 하셨습니다. 너무하네요, 라영님. 하지만 오늘이라도 돌아오셨으니까 용서해드릴게요. 김치엄님, 남자 청취자 찾으세요? 저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들어주십니다. 남성분들도 많이 계세요. 김태훈님, 진주 사는 남자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고백을 하고 싶지만 참을게요 하셨습니다. 이야, 태훈님 이름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이요. 지인분들 중에는 또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인분들 중에 김태훈이 있으면, 하, 여자분 이름을 얘기했으면 그냥 바로 고백인데, 김태훈님. 용기 나시면 한번 보내주십시오. 박호우님, 남자도 듣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듣고 있는데 참 친구 같고 좋네요 하셨습니다. 박호우는 제 친구예요, 이거. 작가님, 박호우는 제 친구입니다. 참 친구 같고 좋네요 라고 거짓말을 문자로 보내주셨, 미니로 보내주셨는데, 박하우님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요. 제 친구입니다. 아, 남자 청취자분들이 꽤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많이 찾아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정연 첸의 하루 듣고 오겠습니다. 맞출 필요 없이 듣고 싶어. I can't believe yes it's true. 네가 곁에 없어서 모든 게 너로 종현 첸의 하루 듣고 오셨습니다. 종현 저예요. 저랑 첸이 불렀습니다. 네, 남성 청취자분들 계시면 문자 미니 보내달라고 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음지에서 스멀스멀 나오셨습니다. 9706님 남자는 문자 보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남자 1인 추가요 하셨습니다. 왜 안 돼요? 보내주십시오. 저도 남자고요. 좀 형님들 문자 소개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많이 보내주십시오. 3891님, 저도 남자 청취자요. 제 학생이 종현 씨 팬이어서 항상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퇴근이 항상 늦어서 퇴근길에 라디오를 듣는데 이젠 내가 더 매력에 빠진 듯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 와 있으니까 항상 퇴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6660님, 남자 청취자 여기도 있어요. 이 시간에만 10년째 청취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야, 10년째면은 시경씨, 성시경씨가 하신 것도 들으셨고 뭐 알렉스씨가 하신 것도 들으셨고 정엽씨가 한 것도 들으셨군요. 전 어떤가요? 좀 영한 느낌이 있으려나? 어린 느낌이 있으려나? 제가 비난을 좀 들어야 합니다. 듣고서 고쳐야 될 점이 많기 때문에요. 10년째 들으셨으니까 이 부분 좀 고쳐달라 보내주세요. 6660님 7947님 아닌데? 난 올림픽 안 보고 계속 푸른밤 들었는데? 아 참 저도 남자예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올림픽 안 보고 푸른밤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아 정말 재밌었죠 올림픽. 전 국민의 뭐랄까 즐거움이기도 했고요 눈물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또 4년 후에 평창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문화선물입니다. DCF 대명 문화공장 비발디 파크홀 1관에서 공연될 뮤지컬 글루미 데이에 초대합니다. 푸른밤 가족들은 3월 6일 8시 공연 보실 거고요. 영화 Endless Love 시사회에도 초대합니다. 3월 5일 저녁 8시 롯데시네마 용산에서 열릴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샵 8000번으로 이름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별에서 온 연애로 돌아올게요. 남들 다 아는 연애, 유독 나만 못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짝사랑 전문 여자 A는 말합니다. 고백했는데 싫다고 하면 어떡해요? 차이고 상처받느니 그냥 혼자 좋아하고 말래요. 남중, 남고, 공대를 졸업한 남자 B는 말합니다. 주변에 여자라곤 엄마밖에 없어요. 도대체 여자는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솔로 5년차 여자 C는 말합니다. 연애세포가 다 죽어버린 건지 누구 만나는 것도 귀찮고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새로운 이성 앞에서 우리는 모두 아마추어일 뿐인데요. 연애의 프로와 아마추어 사이를 넘나드는 시간이죠. 별에서 온 연애, 이지영 씨와 함께합니다. 연애에 대한 온갖 갈팡질팡 사연들을 결론내보는 시간이죠. 이분 한때 홍대 원빈으로 날렸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화려한 비주얼만큼이나 정신을 쏙 빼놓는 입단으로 연애에 지친 모든 분들에게 토닥임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지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기분이 좋은지. 네네. 종현 씨 원고를 제가 읽었어요. 아니요,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자연스러웠죠. 네, 정말 자연스러워서. 네. 홍대 원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진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 그 이상한 괴소문이 돌아가지고. 괴소문이에요?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아니, 아무도 인정은 안 했는데 어떻게 뭐 그런 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요, 제가 예. 보기에는 눈, 코 이 부분이 좀 아. T존이라고 하죠? 예, 그 예. 부분이 닮았어요. 아, 그래요? 진짜로요. 그리고 이지영 씨 멋있다, 훈남이다 이런 얘기 진짜 많잖아요. 좀 그렇긴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제가 말할 수도 없고 이걸. 아유, 훈남이란 얘기가 진짜 있습니다. 아... 오늘 기분 왜 좋으세요? 모르겠어요. 오늘 그 여기 별에서 온 연애 하러 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 굉장히 우리 자주 만나는 기분이 들잖아요. 요일이 바뀌어서. 예. 그래서 또 빨리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빨리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빨리 만났네요. 네, 오늘은 솔로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네. 푸른 밤 가족들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대에 솔로 혼자서 네. 가슴 아리하고 계신 분들 보내주십시오. 네, 참여 방법 소개해주세요. 네. 문자 번호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네. 예. 근데, 네, 임정민님. 푸른밤에 홍대 원빈 이지영 씨, 홍대 이병헌, 고영배 씨 다 모여있네요. 충무로 돋네요. 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푸른밤으로 영화 하나 찍을까요? 제목 푸른밤, 홍대 푸른밤. 원빈 이지영, 그리고 홍대 이병헌, 고영배. 이렇게.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시작할 때. 제가 여기까지 와서 고영배 얘기를 들어야 되나요, 제가? 아, 두 분이. 아니, 임정민 씨 진짜. 두 분이 정말 친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니, 안 친해요. 심하게 뭘 친해요. 아, 그래요? 괜한 네. 인맥 갖다 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 근데 재밌겠다. 이렇게 홍대 이병헌, 홍대 원빈 이런 별명 붙으면 기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고영배 씨는 잘해요? 아, 네, 정말 입담 좋으시고요.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으세요. 네. 근데 이병헌은 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본인도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오시면 물어봐야겠다. 여쭤봐야겠다. 그 친구 근성이 있어가지고. 네.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맞아요. 끝까지 예, 밀고 나가는. 예, 예. 결국엔 웃기시더라고요. 그것도 그거는. 능력이에요. 정말 능력이죠. 네. 네. 연애를 하지 못한 이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프닝에서 아까 뭐 소개한 것처럼. 연애를 하지 못하는 이유? 네네. 좀 대부분이 뭐라 그럴까? 연애 못하는 이유가 제 주변 사람들 보면은 네. 눈이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심하게 아주 눈이 높아요. 눈이 이마에 달려 있어서. 예. 네. 정말 생김새, 외모도 그렇고 네. 성격도 그렇고 뭐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TV 브라운관에 나오는 연예인들, 모델 이런 사람이 기준치로 이미 박혀 있어서 외모, 외적인 부분이요? 예, 아니, 마음도 그렇고 뭐 드라마나 또 그런 판타지가 있을 수 있어. 그런 소설들 보면은 네. 그런 판타지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현실을 드라마화하고 예예.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영화의 연애를 그쵸. 하고 싶어서 자신도 자기 스스로 아직 잘 모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판타지를 현실에 네. 대입하다 보면은 지금 근데 그 얘기 듣는데요. 예. 제 얘기 같아요. 우와. 제가 왜요? 연애를 못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 뭐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 그런 거 꿈꾸시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다. 그런가 보다. 지금 좀 충격받았어요. 그렇죠. 현실과는 좀 다르죠. 외모를 봤을 때도 눈이 굉장히 높으세요? 저요? 예. 글쎄요. 뭐 이상형 이야기하고 예쁜 여자 이야기하고 남자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 하다 보면은 제가 그렇게 눈이 엄청 높은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친구들이 예쁘다는 사람 저도 다 예뻐 보이고요. 네. 제가 예쁘다는 사람 친구들도 다 예쁘다고 하니까. 근데 대부분 눈 높은 사람들이 그런 대답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저는 그럼 눈이 높나 봅니다. 아,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 모르니까. 맞아요. 저도 지금 몰랐잖아요. 눈 높은 사람들은 모른다. 저도 모른가 봐요. 근데 저는 눈이 높아서 연애를 못하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여자 A처럼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고백을 하지 못해서 아예 시작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마음이 있으면 고백을 하는 게 어떻게든 힘들게건 전략을 세워서건 고백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는 건 병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표현을 하면 어떻게든 해소가 되잖아요. 내 마음을 받아주지 못할까 봐 너무 부끄럽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거에 더 매여가지고 그냥 혼자 좋아하다 말래. 이거는 정말 상처죠. 그렇죠. 혼자서 스스로 가슴에 상처를 내고 있는 거니까. 그냥 뭔가 거절당했을 때는 짧은 상처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혼자 계속 좋아하고 아리하고 이러면은 짧지만 아니 긴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맞아요. 시도해 보는 게 좋은 것 같다. 예. 그러다 사회생활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슴에 상처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예. 네. 5146님 사연 AS도 되나요? 지난주 두 분이 응원해줘서 단골 커피숍 직원분에게 오늘 1시쯤 번호 드리고 왔는데요. 연락이 안 오네요. 언제까지 연락이 없으면 포기할까요? 저 차인 것 같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그 답변을 종현 씨가 드렸나요? 제가 드렸나요? 같이 드렸어요. 아, 제가 그랬다고요? 같이 드렸어요. 나는 그 연락처 알려주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랬나 봐요. 아, 근데요. 어떡하죠, 근데 이거? 이런 아직 하루밖에 안 됐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처를 받았을 경우에 뭔가 좀 더 어떻게 하지? 아, 좀 더 기다려. 아직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내일도 가시려나? 그 카페 내일도 가시면 가서 한번 더 찔러보는 건 어떨까요? 왜 번호 드렸는데 연락 없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건 너무 힘든가요? 그렇죠. 당신 왜 이러냐고. 나 좋아하는 거 알아요. 왜 연락 안 줘요?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죠. 문자 한 통에 50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 하나 못 보내냐고. 그럴까요? 아, 근데 어떤 거 같으세요? 이거 지금 이 반응, 남자분의 반응. 아, 우선은 정말 마음이 깊이 같은 마음이라면은 바로 전화가 왔겠죠. 밀당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 하루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식으로든 해석을 해도 결론을 낼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3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3일이요? 3일. 꽉 찬 3일인 거죠? 아니요. 밤으로 3일 밤. 아, 3일 하루 밤? 자고 이틀 자고 3번 자고. 세 밤만 자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세 밤 후에도 해결이 안 되시면은 다시 한번 AS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AS를 어떻게든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해소가 안 되면은 고영배 씨가 해소하실 겁니다. 맞아요. 고영배 씨가. 그쪽으로 넘기죠, 우리. 맞아요. 해결 못하는. 안 되는 걸 계속 그쪽으로. 네, 남자 B처럼요. 워낙 이성과의 만남 자체가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여성을 대하는 게 좀 어려워서 좋아하는 여자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만남이 있더라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다못해 뭐 누나가 있거나 친척들 중에 여자들이 있으면은 성장 과정 중에 여자를 대하는 방법 아무리 가족이어도 조금은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면서 몸에 익히죠. 몸에 익히는 게 맞는데 정말 남자들 틈에서 자라고 남자 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도 다 비슷한 사람들이라면 이성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상상 속의 동물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여자한테는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이 너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여자를? 이런 장소, 뭔가 좋은 이성을 만나볼 수 있는 장소 어디가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무도회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긴 좀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는 게 자연스럽진 않은 것 같고 친구들이랑 아, 이거 동창회 가도 뭐 다 남자고. 예. 뭐 어디가 있을까? 주변에 한 명쯤은 네. 이성 친구들을 많이 아는 친구가 있지 않을까요? 한 명쯤은? 예. 친구에게 소개를 한번 받아봐라. 아, 받아보건 아니면 그 친구랑 굉장히 좀 친하게 어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1699님. 제 주위엔 남자들은 많지만 남자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셨습니다. 아, 여성분인가 봐요. 예. 여성분인데 주변에 남자들이 많은데 남자로 반대로, 보이지 않는 이유. 반대로 남자는 너무 많지만 걔네들이 남자로 안 보여요.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뭔가 이성의 매력을 느끼게 할 만한 남자들이 없나 보네요. 1699님한테 뭐 성에 차는 남자가 없을 수도 있고. 눈이 높으신 건가요? 그럼? 뭐 눈이 높을 수도 있고 주변에 계시는 남자분들이 네. 정말 너무 매력이 다 없거나 너무 없어서. 아, 근데 이거는 좀 뭐랄까 남자가 주변에 많이 있다 보면은 네. 뭔가 사건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친구로 보였던 남자가 갑자기 그냥 네. 이성으로 느껴진다거나 그런 건덕지가 생긴다고 하죠. 네. 근데 이분은 그래도 B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B보다.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연 보내잖아요. 정말 남자의 매력을 요만큼도 못 느꼈었는데 네. 그렇게 알고 지낸 지 3년 갑자기 그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아, 이런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맞아요. 또 몰라요. 그러면요. 사연 만약에 좋아하는 분이 생기면 보내주십시오. 그때 네.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여자씨는 어떨까요? 솔로가 편할 때 차라리 이제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 너무 연애세포가 죽어서. 네. 근데 연애세포가 죽은 분들 만약에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고 연애를 많이 해서 네. 이제는 나 혼자 있는 게 시간을 좀 갖고 싶어 라는 마음이면 모르겠는데 네. 연애세포가 죽은 지 오래돼서 혼자 있는 게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또 연애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개발, 스스로 자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자기 스스로 마음에 대해서 게을러졌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기 스스로에게 게을러진 사람은 굳이 또 연애가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연애가 답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걸 한번 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스스로 재밌는 걸 많이 찾아보세요. 그래요. 인생에 연애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기 세포를 네. 발견하는 게 더 첫 번째이지 않을까. 자기 세포, 연애 세포 말고 예. 자기 세포. 이것도 좀 근데 연애랑 관련이 되네요. 그럼요. 자기야, 자기 세포. 자기의 감성, 감정 세포를 많이 개발하고 발견하는 사람이 또 연애도 많이 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매력적이게 예. 되니까요. 예. 그러면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장지영님 신청곡이고요.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는 부러졌지 않은 성냥개 비같이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불타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네.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지쳤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살도 배겨낼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상수동 신촌이 돼 이태원 걸어다닐 수도 없지.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지쳤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살도 배겨낼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상수동 신촌이 돼 이태원 걸어다닐 수도 없지. 사랑 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로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 대박. 네,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 앞에 다방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연 만나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사연은요, 익명을 요구하신 K양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저보다 2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요, 자꾸 저한테 대시를 합니다. 행복한 고민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저 남자친구 있거든요. 처음 일할 때부터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도 했고요, 제 손엔 커플링도 끼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가 일 끝나면 가끔 데리러 오기도 하는데요, 이 오빠 틈만 나면 저한테 대시를 해요. 남자친구랑 언제 헤어질 거야? 너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까지 나 계속 기다릴 건데. 이렇게요. 처음엔 장난이려니 생각했었는데요, 그래서 반응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젠 사람들 앞에서까지 얘기를 합니다. 나랑 K랑 잘 어울리지 않아? 남자친구보다 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자꾸 그러기에 한 번은 제가 정색하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쉬워 보이냐고. 기분 나쁘다고 말이죠. 그런데도 능글맞게 웃으면서, 장난 같아? 나 진심인데. 진짜 좋아해서 그런 거야.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까지 기다릴 건데. 진짜야? 저는 솔직히 진심을 모르겠어요.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는데도 왜 이러는 걸까요? 너무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마음을 받아주라고 하는데요, 이러다 세뇌당하는 거 아닌지 걱정까지 됩니다. 진심일까요? 어떻게 해야 포기시킬 수 있을까요? 케이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네, 케이씨가. 이게 뭐죠? 남자친구가 있는데 계속해서 대시를 하는 건. 그렇게. 이게 뭘까요? 앞뒤를 구분 못하는 건가요? 뭘까? 이게 왜 이러죠? 이 남자가 뭐야? 이 남자가 이상해요. 아니, 전 중요한 거는, 네, 이 남자의 진심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요. 네. K씨도 진심일지 아닐지 좀 궁금해하긴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남자가 어떤 진심을 갖고 있는지 전혀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네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확고하게 지금 남자친구가 있고, 맞아요, 단호하게까지도 얘기를 했고. 근데 주변 사람들은 왜 또,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마음을 받아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남자친구가 있는 걸 모르는 상태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쵸, 알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자주 데리고 온다고 하고, 네,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남자친구 있다, 커플링도 끼고 있고. 주변 사람들은 왜 이러며, 눈치 없이 계속 대시하는 이 남자는 왜 이러며. 이거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략이라면 참 안 좋은 전략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전략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만났다라고, 그러니까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가정을 한다면 만나는 동안 되게 불안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 남자랑 이 남자 지금 대시하고 있는 남자는 상대방의 여자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내가 좋으면 무조건 대시하는 사람이니까 이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요? 상대방 K 양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K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사랑하는 남자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네, 이 상황을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에게, 예, 내가 막 대시를 계속해서 쟁취해내는, 그러니까 이상한 이런 걸 즐기는 이상한 변태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네, 장난으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진심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장난으로 심심해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장난으로 이런 장난 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걱정하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K양이. 참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또 그만두는 거 또 참 그렇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K양이 그만둬야 할까요? 그렇죠. 그것도 이상하고. 몰아낼 수도 없는 거고. 네. 불편하다는 내색을 해도? 근데 내색을 한 게 좀 약간 약하게 하셨나?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장난처럼 안 돼요 이런 거죠. 그냥 돼요처럼 그 보셨잖아요. 그 끝사랑인가요? 그 코너에서 하는 것처럼 그 돼요인데 끝 결국엔 돼요인데 그냥 안 된다고 그러는 네.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강하게 나 남자친구 있고 남자친구한테 알리는 건 너무 좀 그런가요? 아, 남자친구한테 말할 수는 있어도 네. 괜히 또 그것 때문에 오늘 저 사람이 나 또 대시할 것 같으니까 앞에서 기다려줘. 그럼 또 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신경전을 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게요. 그 모습도 참 좀 불편할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한테까지. 일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안 좋게 볼 것 같기도 하고. 네. 1842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만 잘 만나세요. 신경 쓰지 말고요. 그래요. 예. 저희 마음도 이렇습니다. 신경 쓰는 거 쓰지 말고요 말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 정말. 신경 안 쓰는 거, 신경을 안 쓰려고 그러는데 자꾸 신경 쓰이게 툭툭 찌르는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다 지금 멘붕이네요. 난데없이 이런 사람 때문에 네. 모질게 하는 것도 참 불편하고 내가 나 좋다고 하는 사람한테 남한테 모질게 못하는 사람이면 더 힘들 수도 그렇죠. 있죠.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1330님 남자 되게 이상하네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받아주라고 한 건 그 남자가 사주한 거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지금 주변 사람들이 웬만한 마음 받아주라고 하는 거 보면 이 남자가 대시하는 네. 남자가 사주를 한 걸 수도 안에서, 있다. 이 그룹 안에서는 또 나름 관계가 잘 사람들한테 괜찮게 보이는 남자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상황들은 모르는 사회생활을 거니까요. 너무 꽝으로 하는 남자인 것 같지는 않아요. 포섭을 할 정도면은.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이 야 받아줘라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뭔가 좋은 구석이 있겠죠. 그러니까 K양도 지금 좀 고민을 하는 게 아닐까 예. 싶네요. 다시 생각해보니까요. 하나 읽어주세요. 비슷한 사연이요. 3325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꼭 여자친구 있는 남자분들이 대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좀 짧은 치마에 짙은 화장을 한다면 납득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전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남자 심리 중 하나일까요?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들이 대시를 한다. 이건 남자들이 잘못된 건데 못된 남자들이 많이 꼬이시나 봐요. 그쵸. 이거 참... 어떻게 타로 카드 봐야 되나? 이거 글쎄, 이건 정말로 그냥 운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정리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 대시를 하는 거면 진짜 부메랑 맞습니다. 근데 참 경우가 좀 달라서 그렇지. 네. 되게 매력이 많으신가 보다. 그건 그런가 봐요. 예. 되게 이렇게 짧은 치마나 짙은 화장을 하지 않으시면서 그쵸. 되게 수수하고. 착한 느낌이 나시나? 대부분은 막 옷에 신경 쓰고 화장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남자들 앞에 그런 매력을 어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이분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절 좋아해요. 이거 같아서 부러운데요. 엄청난 매력을 가지셨나 봐요. 네, 자체 발광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런가 봅니다. 아, 뭐. 이미주님, 그 남자 아마 대시하는 여자 몇 명 더 있을 거예요. K님 말고도? 네, 저도 경험이 있음. 알고 보니까 문어발이었어요 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정말 누군가를 네. 진짜 뜨겁게 진심으로 깊게 사랑을 한다면은 네. 전략적으로 이렇게 막 장난식으로 계속 툭툭 던지면서 대시하는 것도 네. 뭔가 느낌이 올 것 같거든요. 진심이다. 네. 이거 진심이다. 이 진심 속에서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티가 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네. 어느 순간 딱 보면 그 사람의 눈빛이 정말 날 원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죠. 네. 준비하고 말을 한다 해도 혹은 말을 안 한다 해도 다 느껴지는 부분이어서 장난으로 계속 느끼는 거면은 이 사람은 정말 어느 누구한테나 쉽게 이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공했던 근거가 있었던 경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러는 예전에 이렇게 해서 됐었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 그쵸, 오케이. 딱 두 달만 한 번 더 해보면 될 것 같아.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케이씨는요? 케이씨요? 네.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단호하게 몇 번 더, 저 같으면은, 제 성격에는. 네. 정말 그 사람이 실증이 나고 막, 화가 날 정도로. 네. 매몰차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코를 파면서 비속어를 막 던진다든지. 내가 질리게? 네. 내가 정말 싫어지게? 그 모습에 더 사랑하면 어떡하지, 근데? 나한테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어, 이렇게. 날 더 막대해줘, 막 이러면. 그런 너의 모습 좋아, 막. 이러면. 그러면 더 질리겠다, 아우. 그니까, 안 만나는 게 예, 예. 좋을 것 같아요. 저도요. 저는 만약에 내가 K씨라면요. 진짜 정색하고 얘기하고요. 내 남자친구한테 알릴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앞에서 뭐 일하는 장소 앞에서 막 이렇게 싸우거나 그런 경우는 없도록 좀 남자친구에게 오지마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남자친구한테 알리는 게 좀 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의가 아닐까 그렇네요. 싶어서 그 사람한테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얘기를 하면은 남자친구가 좀 정리를 해줄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남자라면요. 내 여자친구한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만 안 두죠. 네. 어떡해요. 화나서. 딱이네요. 이 사연에.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그럼요. 노래는 안 들을 거예요. 저 지금 흥분했으니까 노래 안 들을 거예요.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을 쫙쫙 풀어나가시는 게 아주 그냥 지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러면은요. 네. 아, 우리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부로 돌아올게요.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코너 별에서 온 연애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실시간으로 푸른밤 가족들 사연 좀 만나볼까요? 네, 하나 읽어주세요. 9484님이 보내주셨어요. 왜 저는 주위의 남자친구들이 다 저한테 연애 상담을 하는 걸까요? 제가 그렇게 편한 걸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여자분이신가 봐요. 여성분인 것 같아요. 네, 연애 상담을... 시간이 많아 보여요. 그게 진짜 클 수도 있고요. 언제 어디에서건 항상 이렇게 대답이 올 것 같아서 달려올 수 있는 무슨 홍반장처럼. 아니면 좋아하는데 예. 얘기할 뭔가 거리가 없어서 그쵸, 괜히 얘기 꺼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있고요. 좀 엄청난 아니면, 매력이 있으신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실연당했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나 지금 상처받고 외로워. 이런 걸 은근히 표현한 걸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저도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네. 저를 찾아오거나 하는 이런 경우들과 사례들을 봤을 때 네네.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친구보다 그냥 묵묵히 잘 들어주는 친구 있잖아요. 얘기를 잘 들어주는. 어깨를 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더 이런 편한 상대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분인가 봐요. 항상 이런 이야기들 고민은 연애 상담뿐만이 아니라 해답이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들어줄 수 있는 시간, 들어줄 수 있는 귀. 같이 이렇게 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친구들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상대방 배려도 깊고 네. 네. 좋으시네요. 좋은 거예요. 네. 2149님 이거 진짜 웃긴다. 2149님 모든 남자한테 다 설레요. 저 어떡해요 하셨습니다. 금사 빠져. 금방 사랑에 빠지는 네. 아 이런 친구분 있으세요 주변에?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래요? 저랬어요. 많은 사람한테 네, 이성한테 긴 정도는 한 6개월 정도 어렸을 때 그렇게 산 적이 있는데 하루에도 사랑에 빠지는 게 한 6명까지만 그 어떻게 고쳐요? 버스를 탔는데 앞에 있는 여자분이 네. 뭐 이상형인 거예요. 이런 그러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편의점에 갔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또 내 이상형이고 와 세상이 되게 네. 행복했겠다. 친구의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아름답고 대박이다. 그렇게 대박이야. 6개월을 지낸 적이 있는데 저 마음 이해해요. 군대 막 제대하셨을 때예요? 아니요. 저는 그때는 아니고요. 네. 아니, 그 나이로 따지면 그 즈음인 것 같아요. 20대 그 즈음에. 중반? 네, 그 즈음인데. 어떻게 고치셨어요? 고치려고 고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저도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네. 근데 연애를 하면서 없어졌던 것 같아요. 예. 한 명이 생기면서 사랑을. 예, 예. 야, 근데 되게 세상이 행복했겠네요. 천국 같았겠다. 천국 같기도 하고요. 네. 고통스럽기도 해요. 아, 나의 사랑이 되지 못하니까. 네, 너무 좋고 막 상상만 하고 막 이러니까. 2149님은 곧 고쳐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 건강해서 저런 자꾸 저런데 내가. 아, 제 경우랑 비슷해서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건강하신 거예요? 예. 즐기세요? 네. 평생 가진 않습니다. 네. 7619님, 저를 좋아한 남자애가 고백을 못해요. 아니, 왜 못하냐고. 고백하면 받아줬을 텐데. 아니, 아... 왜 그러면 먼저 얘기 못해요? 너 나 좋아하지? 나도 너 좋아, 사귀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종현 씨 멋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여자, 남자. 누가 고백 먼저 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죠. 좋아하면 얘기할 수 있지. 어떠세요? 고백하시는 편이세요? 저요? 먼저. 저는 고백도 하고요. 네. 받은 적도 있고. 그렇구나. 근데 고백, 저한테 고백하는 여자를 좋아했었어요. 먼저 전화하고. 이렇게 뭔가 네. 좀 이미 썸이라고 하네요. 썸을 타던 사람이었던 예, 예. 거죠. 누구건 먼저 전화하거나 먼저 고백하면은 그래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가지고. 아, 좋다. 이지영 씨는 역시. 쉽게 살았어요, 저. 아니, 그게 아니죠. 아, 아닌가요? 쉽다라기보다는 좀 마음이 통한 사람들이랑 계속 만나왔다. 이런 아, 그쵸, 그쵸. 부럽네요. 6927님. 좋아하는 여자한테 잘 어필하는데 왜 차일까요? 그러니까 어필만 잘 되는 거죠. 어? 맞다, 맞다. 어필만. 맞아요. 뭔가 좋은 부분이 어필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기억과 뇌리 속에 박히는데. 그쵸. 관계를 형성하는 거랑 그 관계를 또 유지시키는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 사귀는 건 잘 사귀는데 시작만 좋지 끝이 안 좋은 연애도 있는 거고. 그렇죠. 시작은 그냥 미적지근했으나 과정과 끝이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또 연애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차일까? 왜 차일까? 분명히 해답은 있을 겁니다. 행동 안에. 맞아요. 예. 3284님. 대부분 남자들은 적극적인 여자를 좋아한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적극적인 여자를 대부분 좋아. 이지영 씨는 어떠세요? 네, 전 좋아해요. 저도 적극적인 여자 좋아요. 예. PD님은 좋으세요? 여기 이 푸른밤 부스 안에 있는 남자 3명은 전부 적극적인 여자를 좋아합니다. 100%네요. 예. 보통 그렇나? 아니, 안 그런 사람도 많긴 한 것 같아요. 내숭이라고 하나요? 예. 조금은 이렇게 튕기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적극적인 게 네. 과한 분도 있거든요. 개인의 뭐 기준치마다 다른 것 같은데 과한 분들은 제가 또 다가서기 힘들고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허용하세요? 저요? 네. 과한 분들은 제가 감당을 못하죠. 막 갑자기 손 스킨십 손잡아요. 막. 그건 좋아요. 나도 먼저 손잡아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손잡고 이런 건 좋은데 네. 따라와 뭐 이렇게 하는 건 싫고 이렇게 막 뭐 네. 연애나 이런 극장 뭐 이런 스케줄 같은 것도 본인이 이렇게 막 네. 해주고 그런 거? 네. 그런 것도 싫고요. 그래요. 뭐 연애 둘이 하는 거니까요. 둘이 하는 거니까 뭐 기준 좀 잘 잡아서 해야겠죠. 예. 2328님. 저는 전설의 바로 그 모태솔로입니다. 짝사랑하는 친구에게 고백했다 차여서 원래 관계가 더 어색해질까 봐 4년 아리하다가 지금은 관뒀죠. 주위에 연애하는 친구들을 보면 딱히 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역시 제 얼굴이 문제일까요? 글쎄요. 얼굴이 문제라는 말은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럼요. 맞아요. 왜냐면 매력이 있으면 진짜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얼굴도. 그럼요. 또 다.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멘탈이 멋있고 네. 사람이 괜찮고 감성과 이거. 정서가 좋은 사람들은 얼굴도 작아 보이고요. 옆에 있으면 키도 커 보이고 피부도 좋아 보이고 정말 그래요. 정말로 좀 그런 뭐랄까요 후광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죠. 네. 가수들도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키도 작고 네. 얼굴 크기도 약간 큰데 네네. 노래 진짜 잘하는 가수들 옆에서 백스테이지에서 보면은 정말 키 커 보이고 얼굴 작아 보이고 그래요.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가수들은 그래서 무대 위에서 가장 멋있다 이런 그럼요. 얘기도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2328님은요 샵 800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그리고 사진 첨부는 100원인 문자로 사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얼굴 보고 판단을 한번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0017님. 소개팅으로 만나서 연락하고 만나고 지낸 지 6개월째입니다. 서로 콘서트, 영화, 연극, 맛집, 놀이공원, 술까지 첫눈도 함께 보고 생일도 함께 보냈는데 사귀자는 말이 없어요. 우린 무슨 사이일까요? 먼저 제가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잘 안 되면 얼굴 못 볼 텐데 어쩌죠? 뭐 다 했는데 이미 소개팅으로 만났으면 이미 네. 시작부터가 뭐 서로 연인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만난 거잖아요. 아니 이미 데이트를 하셨잖아요. 엄청 많이 뭐 놀이공원, 술, 뭐 영화, 연극, 맛집, 서울 콘서트 뭐 다 갔네. 다 갔어. 문화생활은 모두 다 함께 했어요. 근데 남성분이 이미 사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미 사귀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135일째야. 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종 씨는 어떠세요? 오늘부터 1일 사귀자 이렇게 하고 시작하셨어요? 아니면? 아,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도 딱히 뭔가 나 너랑 사귀자, 사귀고 싶어, 오늘부터 1일 이렇게 하고 시작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로 저희한테 고민을 보내줄 정도면은 헷갈리게 또 무언가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가? 그럼 한번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 지금 너무 불안해, 힘들어. 뭐 네가 너무 좋은데 네가 이렇게 확실히 우리 관계 자체를 좀 확실하게 결정을 안 내리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고요. 네. 친구들 만날 때 같이 만나면 탁 티가 날 것 같아요. 오. 그냥 친구를 만나려고 하는 건지 사귀려고 하는 건지가. 그렇죠. 친구들을 이용을 하세요. 친구들 한번 같이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9275님. 주변 남자들은 다 저한테 좋은 여자라고 해요. 근데 넌 왜 나랑 안 사귀냐? 아, 좋은 여자. 좋은 여자지만 난 너랑 안 사귀는. 뭐죠? 남들이 다 좋은 여자라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랑 같이 사귀, 그건 경우가 다른 거죠. 야, 넌 진짜 좋은 여자야. 너 같은 사람이랑 만나고 싶다. 이 말까지 나와야 되는데. 넌 진짜 좋은 여자야. 누구 만날지 궁금하다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사람마다 취향이 좀 있으니까요. 그거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764님. 저는 6개월째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요. 사귀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랑 만나는 걸 남에게 숨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거 뭐예요? 아직 뭐 확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만나는 여자인데 사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뭐 둘 사이에서는 우리 사귀자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도 자기 친구들한테 소개해 주기까지 뭔가 이제 공개적으로 친구들한테 우리 연애해, 내 여자친구야 라고 이 기간 되게 긴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의 여자친구에 대한 검증과 확신과 이런 과정을 많이 겪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인 것 같긴 한데 약간 소심하신 분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예민한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근데 6개월이면 좀 기다리긴 했다. 좀 오래되긴 했다. 오래되긴 했네요. 이럴 때도 친구를 이용하면 참 좋은데. 친구를 이용해서 또 갑자기 왔을 때 기습으로. 네, 하나 읽어주세요. 0034님이 보내주셨어요. 우연히 친구가 좋아한다는 사람과 셋이 놀러 갔다가 그 사람의 매력에 빠져버렸어요. 친구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고 솔직하게 고백해도 될까요? 이게 뭐죠? 아유, 이게 친구의 친구를 사랑한 좋을까요? 거네요. 네.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친구가 좋아한다는 사람인데 또. 이거 진짜 애매하겠네요.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는데 둘이 만나기 좀 민망해서 데려갔던 나의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 네, 또 고백을 하건 그 고백을 그분이 비밀적으로 해서 받아줬건 어쨌건 간에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을 또 잃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저 같으면 친구를 잃어도 한 번 세상에 한 번밖에 없을 사랑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내 생에. 친구들은 대부분 한 번 잃으면은 2, 3년 후에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고백하라고요? 아, 한 번 친구도 영원한 친구니까. 아,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 고백하라고요? 저기 아직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저는. 네, 그래서요? 친구는 다시 돌아오더라라는 얘기를 한 거죠, 저는. 네. 아, 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게 아니고요. 그냥. 아니, 저는 고백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저도 뭐 그런 게 좋은 것 같네요. 좀 더 기다려보세요, 우선. 아, 네, 좀. 아, 오늘 충격 많이 받네요. 예의주시하면서. 아, 노래 한 곡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숨을 골라야 될 것 같아서요.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 듣겠습니다. 재은님, 6125님 신청곡입니다. things are supposed to do, oh yeah. Tossing and you're turning and you just can't fall asleep. I'll sing a song beside you. And if you ever forget how much you really mean to me, every day I will remind you. Oh, find out what we're made of.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Bruno Mars의 Count on Me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전에 논란에 예.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 노래 듣는 동안 많은 이야기가 오갔어요. 예. 네. 결론을 한번 내려주세요. 우선 제 결론은요. 종현 씨랑 네. 좀 달라요. 네. 아, 종현 씨 입장도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얘기해야죠. 우리 여기서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아니고요. 아, 당장은 안 되고요. 남성분 마음도 한번 알아봐야 예, 되고. 남성분이 두 분 다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고 네. 우리 또 돌아놓을 자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당장은 아닌 거고요. 만약에 순서가 있다면은 저는 네. 그 남자한테 비밀적으로 고백하는 거 말고 우선 가장 친한 친구한테 먼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해서 안 지워진다면은 어떡하냐 그 마음이 하면서 시간이 더 길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야, 그 남자가 진짜 매력적인가 봐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냥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시기로는요. 뭐 정말 친한 베스트 프렌드면 내가 사랑하니까 친구가 이해해줘야 되고요. 예. 별로 안 친한 애면 뭐 친구 안 보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나겠대요. 예.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이거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 같으면 좀만 더 네. 기다렸다가 생각해보고 네네. 참고 있다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못 참겠으면은. 친구는 많잖아요. 아니. 아, 예. 주변에 친구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 영원한 사랑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순위를 둔다기보다 진짜 나의 영원한 사랑이라면 네. 친구 몰래 그런 거 말고 네. 친구한테도 얘기를 해보고 그렇죠. 뭐 진심이면 통하겠죠. 네. 근데 힘들다 생각인데. 진짜 힘들다. 근데 종현 씨는 이건... 저랑 비슷한 거예요 생각이. 설득당했어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친한 친구면은 못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난 뭐가 돼 지금 그렇게. 아 지웅 씨도 진짜 친구면 진짜 친한 친구랑 그러면 못 그러시지 않을까요? 전 진짜 친한 친구를 전제하에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나.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둘 다 네 제 주변에서 잃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신별님, 네. 지영님, 알고 보니 사랑꾼이시네요. 사랑꾼은 네. 뭘까요? 사랑꾼, 나무꾼처럼요. 사랑으로 돈을 버는, 사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게 꾼이죠. 사랑꾼. 나무꾼은 나무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잖아요. 사랑꾼도 뭐 인센티브 이런 거 받나요? 아 그런가 봐요. 있으면 좋겠다. 아, 네. 이 논란을 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좀 전에 사연을 보면은 네. 나중에 모르겠지만 당장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장은 아니에요. 예. 네, 정리하고요.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여자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서울시 중랑구에서 김정희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자친구를 만난 지 어느덧 2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이 남자다 싶었는데요. 이제 나이도 있다 보니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슬슬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남자친구는 굉장히 미안해요. 아직 학생이거든요. 내가 좀만 더 능력이 있었음 당장이라도 결혼할 텐데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오히려 저는 괜찮다고 늘 다독여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 자꾸 그러니까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툭하면 미안하다, 기다려라, 그 말도 지겨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얘기를 하면 되잖아 하고 화를 냈는데요. 남자친구가 지금 당장은 확신을 줄 수가 없어. 미안하다. 괜히 나 같은 놈 만나서. 내가 힘들면 다른 남자 만나도 괜찮아. 내가 너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더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언제는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다른 남자를 만나보라니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사랑하면 더 빨리 결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남자를 만나도 괜찮다는 이 남자를 계속 만나도 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러워요.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는 걸까요? 야, 이 남자의 진심은 뭘까요? 저는 우선 다 진심일 것 같아요. 처음에 기다려달라고 했던 말도 진심이었을 것 같고, 네. 당장은 확신을 줄 수가 없어. 이것도 진심일 것 같고, 너무 힘들면 다른 남자를 만나도 괜찮아. 너무 미안한 마음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까 봐 했던 진심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예. 하지만 지금 입장이 너무 달라서 남자친구분은 뭐 능력을 떠나 결혼 앞에서 뭐 능력을 얘기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학생 신분이어서 지금 당장 또 학업에 바쁘잖아요. 네. 결혼을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할 것도 많고 그 준비해야 될 게 결혼이라는 건 좀 평생을 생각하고 네. 그리고 또 시작 자체가 신중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남자분께서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맞아요, 보기에.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정말 확신이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지금 사연 보내주신 김정희 님이 네. 나의 결혼 상대가 아니야. 라고 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말하면 그냥 그런 마음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 나 결혼하고 싶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라는 저는 그 진심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관계 지금 너무 달라서 입장이 더 기다려줄 수 없다면 네. 저도 빨리 다른 분하고 교제를 시작한다거나 결혼을 전제하에 이분하고는 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서로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이지영 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저요? 남자분이라면요. 남자라면요? 아 제가 남자 입장이라면요? 네네네. 그런 입장이 되었다면 여성분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 다른 남자 만나도 괜찮아가 아니라 그 이면에 더 진심을 더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이러이러해서 지금은 난 시기가 아닌 것 같고 네. 너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난 진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확히 몇 년만 더 기다려줘 차라리. 무슨 계약을 하는 것처럼 그걸 딱딱하긴 아니어도 네네네. 예, 그렇게 네. 해서 결혼까지 갈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 여성분이 정말 이 남자를 나의 뭐랄까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을 한다면 한번 이걸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금방 이지영 씨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후까지 나를 이제 데려갈 건지 결혼 언제 할 거야? 좀 귀엽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네. 몇 년 후에 나 데려갈 건데 언제나 뭐 결혼해서 나 아내라고 불러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서 확답을 받아보시는 것도 남성분이 좀 우유부단해 보여서 그걸 확실하게 여성분이 한번 잡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로 평생의 반려자로 생각을 한다면요. 근데 결혼 앞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 우유부단한 것 같긴 해요. 결혼은 당연히 확고하고 이 남자,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도 네. 그 과정에 있어서 네.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우유부단해지는 게 당연한 것 같긴 해요. 주변의 경우를 보면은 그렇군요. 최유희님, 좀 잔인하지만 처음부터 결혼할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계속 말만으로 미룬다는 게 좀 그런 생각이 아닐까 생각 드는데 하시는 그렇죠.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맞아요. 그냥 말로만. 내가 지금 아, 나 결혼까지는 생각이 없거든. 그러면 어 정말? 그럼 나 싫어? 우리 헤어질까? 아니, 이별로 아니고. 또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좀만 기다려줘라는 달콤한 얘기로 마무리를 지었을 수도 있거든요. 야, 그렇게 되면 여성분이 상당히 힘들어질 텐데. 예,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8459님은요. 그건 남자가 마음에 결혼에 대한 확신이 안 서서 그런 거예요. 전 결국 기다리다 차였네요. 아, 그렇죠. 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아,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남승현님. 남자분 입장도 이해되는데 다른 남자 만나도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자에게 정말 상처가 될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진심일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도 네. 괜찮아 라고 진심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여성분에게 상처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남자 만나도 괜찮아라는 말보다 네. 정말 내가 미안해로 시작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맞아요. 정말 미안해. 내가 언제까지 확실하게 준비를 할게. 너랑 정말 결혼하고 싶고 내 짝이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나 지금 당장은 정말 불가능해. 몇 년을 기다려달라는 말을 안 해도 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정말 못해. 미안해. 어쩔 수 없어.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이죠. 하지만 너랑은 결혼할 거야. 굳이 몇 년 후에 결혼한다는 약속보다 네. 무조건 난 너랑은 할 거야 라는 말이 그 어떤 약속, 기한에 대한 약속보다 더 강한 말이 아닐까.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네요. 네. 네가 만약에 정말로 준비가 됐을 때 나랑 결혼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결혼에는 네. 아, 모르겠어요. 저는 준비, 마음의 준비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살 집을 그리고 뭐 냉장고와 책상과 신발을 사, 자동차 이런 거는 준비가 필요하긴 한데 네. 사람에 대한 마음에 대한 준비는 결혼 앞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한 명이 대부분은 동시에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누구 한 명이 강력하게 내가 알아서 우선 준비하고 진행할 테니까 따라와 할 거지 라고 말해서 성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누구 하나 확고한 게 없으면은 결혼은 성립할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 한 명이 확실하게 네. 이게 뭐 남자 여자 없는 것 같으니까 여성분이 정말 결혼할 마음이 있으시면 더 확고하게 들이대세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더 확고하게 들이대면 남자분이 알아서 본심을 더 깊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마음을 더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고요. 정리하고 저희 벌써 저 노래 듣고 오려고 그랬는데 네. 벌써 보내드려야 돼요. 아, 나 가요? 벌써, 아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전 정리하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시간 보니까 벌써 이지영 씨 보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아. 이야, 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 오늘도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떠세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오늘요? 네. 오늘 뭐 지난주에도 명쾌하진 않았는데 그렇죠. 속이 연애, 지난주보단 후련하진 네. 않았어요. 연애라는 게 다 그렇긴 하죠. 항상 이런 고민을 같이 이야기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한 시간도 너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집에 가서 생각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침대에 누워서 네. 왜 이렇게 내가 명언을 얘기하지 못했지. 아. 해결책이 침대에 누우면 딱 생각이 나거든요. 이런 그럼 네. AS 오시는 분들에게 딱딱딱 해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아까 처음에 보내준 그 AS는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곧 그러면 오늘 침대에서 생각이 나실 겁니다. 네, AS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8743님 이지영 씨 알고 보니 되게 나쁜 남자였네요 하셨습니다. 아, 저요? 오늘 얻은 결론이에요 그게. 저 나쁜 남자는 아닌데. 근데 나쁜 남자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좀 감정이 솔직하신 분인 네. 것 같아요. 뭐 제가 원하는 걸 잃진 않으니까. 오늘 단호하셨어요. 아, 오늘 단호하셔서 좀 그렇게 느끼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런 조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애에는요. 더더욱이. 맞습니다. 객관적이고 단호하고 명확한. 오래 생각한다고 해답이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아까 그 친구의 친구 문제는 저도 집에 가서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맞아요. 그 잘못된 만남 같은 이야기였죠. 아무튼 그건 좀 홀드하고 계세요. 홀드. 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보내드리면서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다음 주에도 네. 명확하게 또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그러면요. 저희는 이지영의 아름다운 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정현님 신청곡이에요. 있었지. 내 손을 잡고 돌담길을 따라 늘 곁에서 걷던 날 참 아름답죠. 따뜻한 봄날 나비 같은 주들 그대와 좋았는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떨려. 황금빛 물결 바람에 실려 거친 파도를 가르던 우리 하나 둘 셋 같이 걸으면서 노래를 불러내. 있었지. 풀밭에 앉아 먼지 모를 복잡한 얘기들로 밤새웠지. 참 아름답죠. 기차를 타고 좋았는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떨려. 황금빛 물결 바람에 실려 폭풍 속을 헤매여도 우리 하나 둘 셋 같이 걸으면서 노래하던 우린 아름다웠네. 랄랄랄라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서른 살 있나 보다. 여섯 살이나 어린 남동생이 누나인 나한테 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옷 좀 따뜻하게 입어라.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그럴 때마다 조그만 게 어디서 어른 흉내야 생각했는데 오늘 어깨에 기대보니 나보다 훨씬 자라 있었다. 혼자 집 앞 놀이터에서 몰래 훌쩍이고 있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속상한 마음을 엄마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필 그때 편의점 가려고 나온 동생에게 딱 들켜버렸다. 또 오빠 흉내내며 잔소리나 퍼부을 줄 알았는데 말없이 옆에 앉아 어깨를 빌려준다. 거기 기대 실컷 웃다가 알았다. 울다가 알았다. 그 작은 아이가 나와 엄마를 안아줄 만큼 컸다는 걸. 아마 아빠의 빈자리가 남동생을 이렇게 자라게 했나 보다. 다시 눈가가 뜨거워졌다. 새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주혜인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소란의 준비된 어깨였습니다. 남동생분이 참 든든하겠네요. 저도 우리 누나랑 엄마한테 그런 아들, 남동생이 되고 싶습니다. 7237님, 남동생이 되게 멋있네요. 남동생이라고 하나 있는데 새벽 2시에 들어가도 데리러 오지 못할 망정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아는 채도 하네요. 쫑디는 이런 남동생 되지 말아요 하셨습니다. 저도 누나랑 엄마랑 참 살갑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게요. 가족이랑은 정말 소중한 게 가족인데 좀 그걸 표현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 들어갈 땐 누나가 더 늦게 들어올 때도 있고요. 누나도 일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들어와 있으면 자다 일어나서 인사해줘요. 되게 고맙죠. 집에 갔을 때 누가 반겨주면 그게 되게 힘이 되잖아요.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라디오 시작하고 지금까지 거의 안 주무시고 저 반겨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9592님, 군인 청취자도 여기 있어요. 휴가 나와서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오, 군인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자주 찾아주시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찾아주십시오. 김은미님, 오늘 생방인가요? 저는 옆 동네에서 건너왔어요. 첫날부터 이사와서 머물고 있답니다. 밤샘 작업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생방 맞습니다. 지금 몇 시죠? 1시 42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이고요. 아이고, 밤샘 작업 힘내서 하시고요. 더 좋은 거, 진짜 멋있는 거 오늘 밤에 나올 겁니다. 3997님,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침대에 누워 푸른밤 듣고 있어요. 외로움이 사라지는 기분, 창밖에 별이 쏟아질 듯합니다. 감성 충만해지셨습니다. 창밖에 별이 쏟아진다. 이야, 시적인데요. 감사합니다. 이거 저 나중에 가사 쓸 때 참고할게요. 6932님, 오늘 생일인데 부모님 두 분 다 출장 가시고 동생은 벌써 자고 있어요. 집이 텅텅 비어서 그런가 쓸쓸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럴 때 있죠. 쓸쓸할 때 집에 사람 없어서. 그냥 그러면요, 오늘 동생이랑 같이 잡아요. 어렸을 때는 자주 그랬었잖아요. 생일이겠다 한번 어렸을 때 추억 살리면서 그냥 자고 있는 동생 등 한번 꽉 껴안으면서 같은 집에서 자주 보십시오. 기분 좋던데 난 그런 거. 2905님, 여기 푸른밤 듣는 사람 중에 임용고시생도 추가요. 공부도 안 되고 스트레스 완전 받아서 도망치듯 간만에 집에 왔는데 잠도 안 오네요. 긴 고시생활을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내년 이맘때쯤 학교 발령받고 첫 출근 기다리는 선생님 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공부하면서 푸른밤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열심히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또 힘이 되는 무언가를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항상 전 여기 있으니까 힘들고 외로울 때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3091님, 지금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이야, 지켜주고 계시는군요. 많은 분들을. 피곤하실 텐데 제가 귀 마사지 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로요. 네, 모바일 메신저로 재은님, 집에 아무도 없는데 지금 제 눈앞에 라면이 있어요. 이걸 먹을까요 말까요 하셨습니다. 이게 라면이 아직 안 끓여진 거죠? 내일 뭐 큰일 없으면, 얼굴 부어도 괜찮은 거면 뭐 하루쯤이야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미 고민하고 계시니까 벌써 드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라면은 뭐 금방 끓고 금방 먹으니까. 우리도 아까 작가님과 PD님과 함께 치킨 먹었거든요. 야식으로. 맛있었는데. 오늘 드십시오. 그냥 오늘 드세요. 내일 안 먹으면 되죠. 그럼요, 저희는 리치의 사랑해 이 말밖엔 듣고 방우주님이 신청하신 곡이네요. 클린 밴디트의 레더비까지 두 곡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리치의 사랑의 이말 밖엔, 그리고 클린 밴디트의 레더비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방백 마음의 수수밭, 첫 양희.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머위잎 몇 장 더 얹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개밥바라기 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논두길 넘어 길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 속의 산, 산 위를,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은 올려다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든다.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내 속의 목탁새들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 맘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오늘도 힘든 하루 헤쳐나오셨죠? 요즘은 졸업, 입학 시즌이라 새로운 출발로 분주하시기도 하시죠. 사실 졸업식, 입학식도 한편으로는 귀찮고 번거로운 절차이기도 하고 일이기도 합니다. 모두들 힘든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끝곡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